남조선 뉴스 1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개 단체를 망라하고 있는 사드조지평화회의가 12일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공사 장비를 끌어들인 괴뢰군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침은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